발다 이사미 살발다 사다남 수바

순대보살라 무치고 집을 모대 순대보살 정법 깨지만 옴남 옴남 옴남 무신지만 옴지림 옴지림 옴지림 관세음보살 분신미묘 육자대명 암지만 엄마니 반매 엄마니 반매 엄마니 반매 엄준대지만 나무사다남삼약삼모다 부치남단야타 엄자래주래준제사바 우리 몸 잘해주래 준제사바 우리 마금지 송대준제 늑발보리 원하정의 수건명 원하공덕의 성취에 원하생보변장엄 본공중생성불도 열애식대발원문 원하영리 원하 속간 감진치 원하 상문골법성 원하 근수계정에 원하 흥수제고라 원하 불태보리심 원하 결정세간양 원하 속견한미타 원하 군신변진찰 원하 강보지중생 달성서원중생 무변서원도 서원학굴도무상서원사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권문서원학 자성불도소원성발언이기명례삼보남상주상 남모상주시방범 남상주시방승 남모상주지방불 남상주시방법 남모상주시방승 남상주시방불 남상주시방법 남모상주시방승